사랑을 따려 걸은 손짓은 해요. 말 못할 승천은 빨간 그날 수줍어 고개 숙이다 조용히 불러주는 능금빛 순천 사랑을 따려 걷은 팔도둑 해요. 꽃바람 지나는 빨간 그날 외로워